jack in the box 심장이 펄쩍 뛰는 일이 일어나 위험해 don't stop Don't stop babe 부딪혀 don't stop don't stop don't stop babe 준비는 끝났어 loading 99 딱 1초 뒤 바뀔 paradigm 긴장해 don't stop babe 움직여 don't stop don't stop babe 물길이 번져 on my mind 망설임이라는 칸은 널 beep beep I'll fire cracker 더 높이 쏴올려 빛을 태워 바보 Tick tick tick Shift us so high, we are don't stop, babe. Don't stop, don't stop, don't stop, babe. No one are in the question mark. 여기저기 모인 듯 꼬인 우리 why not? 우리도 진 모나 낙동처럼 brutal. 또 없이 말린 심장에 gasoline so high. 속도를 점점 높여가. Beep beep beep beep. 두려움이 제가 된 순간 단숨에 돌파해.